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가요 수룡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리광호 작곡인 가요 수룡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는 이민위촌을 좌명으로 삼으시고 온갖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칭송하여 주체 80이 199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이 땅의 찬눈비를 담아주시며 걷고 걸으신 오보이 수령님의 수촌 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과 그 길에서 인민에게 베풀어주신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 바치신 온갖 심혈과 로고를 진실하면서도 소박한 음악 형상으로 감명깊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오보이 수령님은 베푸신 인덕을 봐도 싸우신 업적을 봐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인 중의 위인이시라는 것을 격조 높이 서술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우리 민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충정의 마음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열차를 타시고 인민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제일 큰 락으로 여기시며 온 나라의 수많은 공장들과 농촌들을 찾으시며 기름 묻은 노동자의 손도 잡아주시고 험한 논두렁에 스스럼 없이 앉으시어 농민들과 농사일도 운운해 주시던 우리 수령님은 정녕 동서고금의 역사를 다 둘러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자유로운 인민의 오보이셨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주제 사상적 내용은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는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감명 깊게 안겨옵니다. 참으로 가요 수령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불멸의 노고를 바치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생애를 높은 예술적 형상으로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천만 국민의 심장마다에 오보이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민의 돕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하여줍니다. 그 고를 흔 돕는다 비오. 가요 수령님 한품 속에 우리는 산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주체 57, 1968년에 창작된 가요 수령님 한품 속에 우리는 산해는 오늘도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젖어들게 합니다. 이 땅 위에 사회주의 락원을 펼쳐주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은 인민으로 내세워 주시었으며 사랑의 한품이 하나 운명과 미래까지 다 맡아 보살펴 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한없는 사랑은 저 하늘의 태양에도 넓고 넓은 바다에도 비길 수 없습니다. 가요는 오보이 수령님의 따사로운 한품 속에서 화목한 친형제로 행복한 삶을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진실하고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정서에 담아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특징은 오보이 수령님의 사랑의 품을 찬란히 빛나는 태양에 비유하여 소박하면서도 뜻이 깊은 시어로 생동하게 형상한 것입니다. 가사에서는 오보이 수령님의 사랑 속에 이 세상 부름없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민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협력의 한길을 끝까지 가고 가려는 확고한 의지와 절대불변의 신념을 뜨겁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감정은 따뜻한 정서로 일관된 풍만한 선율에 의해서 더욱 훌륭하게 부각됐습니다. 리네림 대저에서 4분의 4박자의 규칙적인 리듬을 타고 흐르는 손율은 음조적으로 평이하면서도 가사와 잘 밀착되어 따뜻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자아내면서 오보이 수령님의 사랑의 한품 속에 안겨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풍만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도, 수령님에 대한 우리 민의 흠모의 사상감정을 뜻깊은 가사와 부드럽고 유순한 선율로 감명 깊게 형상한 것으로 해서 우리 민들 속에서 놀리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